부드럽게 모두 있게 따뜻하게 꼭 안아주시오. 매일 한 번씩 사용하시오. 부드러운 눈 마주칠 땐 미소 지어서 그녀를 웃게 Hey what's up beauty 말을 거시오. 그날 아침엔 먼저 일어나서 Turning on jazz gentle kiss 널 바라봐. 너무 지칠 땐 소주 두 병 들고 솔직하게 그녀의 집 두드리시오. 가끔 한 번씩 무작정 같이 떠나가시오. 다른 하늘 다른 바람 숨쉬게 해줘. 가끔 한 번씩 무작정 키스해주시오. 이유 없이 너에게 빠진 그날처럼 잘 때는 나긋하게 조용하게 눈물나게 말해주시오. 매일 한 번씩 너무 고마워. 그날 아침엔 먼저 일어나서 Clean up mess last night 썸 널 깨우고 발에 닿을 땐 발걸음 천천히 나직하게 그녀에게 고백하시오. 다른 여자 앞에선 이성적이지만 이상하게 너 앞에선 감정이 앞서 널 사용하기에 너무나 아까워. 마냥 바라보기엔 넌 나 미치게 해. 영원히 널 사용하고 싶어. Oh my girl, oh my girl. 부드럽게 모두 있게 따뜻하게 꼭 안아주시오. 매일 한 번씩 사용하시오. 잘 때는 나긋하게 조용하게 눈물나게 말해주시오. 내일 한 번씩 너무 고마워. 이 아름다운 girl 놓치지 마시오.